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프리카 지역 준비위원회가 6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2017년을 인류 공동의 경사의 해로 빛내기 위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아프리카 나라들과 조선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미얀마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미얀마 동정의학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